Every day is a new day. 오늘 아침도 나는 같은 시간에 다시 now. 갈 길이 떠나질 않아. 햇살은 매일이 눈부셔. 더 가져 있고 싶지 않아. 오나 매일 같은 일상 속에 찍어내는 기계처럼. 바꿀 수 있을까?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. 지금이 전부인 것만 같아. 이게 다가 아닐 텐데. No more. 반복되는 하루 종일 남아있는 의심들만 또 어제처럼 되묻겠지. Maybe. 'Cause there's a world out there. I can hear the music now. Just let me sing. 내게 닿는 목소리로 부를게. We gon' keep it moving right now, right now, right now, right now. Maybe I 괜찮은. 주질 않아.